오늘 같은 날에 그녀가 말하네. 헤어지자고 미안하다고 하필 기념일에. Today, 많은 사람들 속에 움츠려들거네. 난 고개를 떨군 채 피해. 이런 내가 싫어. 오늘은 너. I'll be your shelter.